사대교회는 한마디로 싸가지가 없는 교회입니다. 싸가지라고 강조해서 그렇지 네 가지가 없는 교회라 그런 뜻입니다. 무슨 네 가지가 없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대교회는 환란과 핍박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다른 교회는 환란과 핍박이 많았죠. 근데 특이하게 이 사대교회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환란과 핍박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로 다른 교회는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뭐 이세벨의 가르침 이런 이단 문제로 시끄러웠던 교회였지만 이 사대교회는 이단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단이 없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로 사대교회는 궁핍함이 없었습니다. 스머나 교회 같은 경우에는 궁핍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대교회는 궁핍함이 없는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 사대 지역에 흐르는 팔톨루스라는 강이 있는데 그 강에는 사금이 무지 많았다고 그럽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금이 그 강에서 채취되어서 사대 지방 사람들은 아주 부유하게 생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와 사치의 도시가 사대교회였습니다. 그런 관계로 인하여서 이 사대교회는 특이하게 보통 뭐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에 카타굼이나 이런 동굴에서 예배드리고 작은 집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사대 지역에는 아주 큰 교회가 세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 터가 발굴되었는데 그 터만 가지고 대충 계산을 해보면 거의 1,000명 가까운 성도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큰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부유한 교회고 부유한 성도들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궁핍이 전혀 없는 교회. 그리고 이 사대교회는 외세에 침략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왜냐 그러면 이 사대 지역이 특이한 지역으로 이 삼면이 다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사대 지역에 성을 쌓았죠. 근데 그 성 삼면이 절벽인 겁니다. 남쪽으로 향하는 그 방향만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갈 수 있고 그래서 남쪽만 지키면 다른 쪽은 외세들이 다른 나라들이 다른 민족들이 쳐들어올 수 없는 그런 요새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곳이 바로 이 사대 지역이었습니다. 이런 네 가지가 없다. 우리가 싸가지가 없다 그러면 좀 안 좋은데 이 네 가지가 없는 거 어떻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환란이 없고 이단 문제로 시끄럽지 아니하고 또 궁핍함이 없고 다른 민족 외세에 침입받을 그런 걱정도 없으니까 이 네 가지가 없는 것은 참 좋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이상적이고 안정적인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교회 참 좋은 교회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교회가 시끄럽지도 아니하고 뭐 어떤 어려움도 없고 외부에서 핍박도 없고 이단 문제로 교회가 시끄럽거나 분열되지도 아니하고 그렇다고 교회가 가난해가지고 할 것도 못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능력하고 교회도 멋지게 짓고 더군다나 다른 민족의 침입도 없으니까 뭐 영원할 것 같지 않습니까? 이 교회가. 그런데 싸가지만 없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없는 게 더 있어요. 예수님의 칭찬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보통 교회가 잘못된 점이 있어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일단 칭찬을 먼저 하십니다. 너희 교회에 이런 이런 점을 내가 안다. 칭찬을 해주십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것이 두 가지 있다. 보통 이런 식으로 예수님은 그 책망할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칭찬이 전혀 없어요. 바로 책망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가지가 없어서 좋은 교회 같았는데 그 네 가지는 결국 싸가지 없는 교회가 되어버렸고 예수님에게 칭찬조차도 받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책망이 무엇입니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무슨 책망입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기서 사대의 이름이 살았다는 이름은 아닙니다. 이 사대의 이름의 뜻은 남은 물건이라는 뜻이죠. 전혀 좀 연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살았다는 이름, 이거 뭐냐? 어떤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것을 평판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평판이 좋았다는 거예요. 아, 교회 요즘 뭐 좀 이런 말 유행하지 않습니까? 살아있네. 활동적이단 말이죠. 교회가 뭔가 활동적이고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모여서 뭔가 프로그램이 착착착 돌아가고 뭔가 많은 일을 해내고 끊임없이 그 교회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그런 살아있는 주위에서 보기도 아 저 교회는 살아있네 그런 평판을 들었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이런 살아있다는 느낌을 주었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사대교회가 어떤 뭐 거짓된 것을 드러내서 살아있다고 좋은 소문이 났는가?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보니까 이 교회는 부유한 교회였어요. 결국은 이 물질과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조심스럽게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살아있다. 그래서 이 교인들이 헌금을 많이 해가지고 아주 큰 그 당시에 큰 교회를 성전을 건축하였던 거예요. 우리도 교회를 크게 지으면 보통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도 못 짓고 이렇게 전세 살고 이런 교회들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별로 없죠. 뭔가 교회를 크게 잘 지어야 저 교회 살아있네, 부흥했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사대교회는 그런 물질적인 측면에서 헌금을 많이 해서 교회 건축도 하고 또 다른 헌금들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구제, 남 도와주는 일도 많이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물질과 관계된 행위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이 부분을 보시는가? 예수님이 사대교회 내 행위를 아노니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셔요. 사대교회의 행위가 어떤지 다 안단 말입니다. 그런데 행위를 아노니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여러 가지 살아있는 것처럼 좋은 이름이 나고 소문이 났지만 많은 일들이 사대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었지만 온전한 것이 없다는 게 온전한 것이 이 온전한 것에 해당하는 원어는 뭐냐면 채워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 할 때 이 같은 단어를 쓰는데 뭔가 채워지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거예요. 즉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많은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가 온전하지 못했다.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까지 미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의미는 사대교회의 이 행위의 본질이 무엇인가는 왜 예수님께서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이렇게 교회를 정의 내리실까요? 많은 학자들이 그 이유를 사대외가 지역에 아주 큰 규모의 공동묘지가 있었다는 데서 그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그 당시에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큰 어마어마한 규모의 공동묘지가 그 사대 외곽 지역에 있었는데 이들은 늘 외부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이 공동묘지를 팔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보다도 죽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무덤을 지나가면서 공동묘지를 지나가면서 이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보통 무덤은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죠. 때 아무리 무덤이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고 치장되어 있지만 그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은 그걸 못 누리는 거예요. 소용이 없다는 것을 그들이 잘 알고 있어요. 아름답게 치장되었고 아름답게 장식된 그 무덤 안에는 썩은 냄새나는 시체가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늘 생각하고 상기하며 사는 사람이 사대 지방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사대 교회를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가르치신 어떤 교훈이 떠올라야 됩니다. 뭡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을 향한 교훈이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이라 그랬어요. 회칠한 무덤이 뭡니까? 무덤인데 회를 칠한 거예요. 아름답게 페인트 칠을 한 거예요. 멋지게 장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는 시체가 있다는 겁니다. 사대교회의 행위는 아름다워 보여지고 훌륭해 보이고 좋은 평판을 가졌지만 살아있네라는 그런 사람들의 평가를 받을 만하지만 실상은 죽은 회칠한 무덤과 같은 교회였다는 겁니다. 즉 이것은 외식에 대한 경고죠. 외식에 대한 책망입니다. 사대교회의 모든 행위들이 외식적인 행위였다는 거예요. 내가 네 행위를 아는데 그건 외식적인 거예요. 온전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 외식이 얼마나 큰 죄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공생애 하시면서 욕하신 경우가 거의 없어요. 누구를 향해서 화는 내셨지만 욕한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 어떤 대상을 향해서 욕을 한 대상이 바로 이 바리새인입니다. 뭐라고 욕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 욕할 때 독사가 아니고 개의 자식 이렇게 욕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독사의 자식이 더 큰 욕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 뱀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아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무슨 그런 욕을 하시나 이렇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이 외식이 심각한 죄인지 알아야 돼. 얼마나 이 외식이 심각한 죄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욕을 했을까요? 그럼 여러분 이 정도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향해서 외식에 대해서 경고하면 우리는 외식에 대해서 엄청나게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외식이 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외식하면 일단 우리가 드는 생각이 겉과 속이 다르다는 생각을 여러분 하실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것. 그런데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단순히 우리가 외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겉과 속이 다르게 생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 내 마음속에 어떤 여자를 보고 음욕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음욕도로 행하지 않고 참는 것. 이게 외식입니까? 내 마음속에 음욕이 있는데 그 음욕대로 행하지 않고 그냥 참는 거예요. 그 외식이라 그럽니까? 이건 인내라 그러죠. 일하기 싫습니다. 좀 더 자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가 맡은 것이 있어서 그것을 행하는 것. 내 마음은 일하기 싫어요. 자고 싶어요. 근데 뭔가 맡은 것이 있어서 그 일을 합니다. 겉과 속이 다릅니다. 이걸 외식이라 그럽니까? 이건 성실, 충성이라 그럽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욕하고 나를 모함했어요. 너무 밉습니다. 나도 욕해주고 때려주고 싶습니다. 내 속은 그렇습니다. 그 사람을 욕해주고 그 사람을 때려주고 싶지만 겉으로는 용서하고 받아줍니다. 이걸 외식이라 그럽니까? 이건 사랑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것이 단순히 외식이 아닙니다. 외식의 본질이 뭔지 오늘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절에 바리새인에 대해서 한절 전체가 바리새인에 대해서 책망하는데 그 중에 우리가 눈여겨볼 내용은 43절과 44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아주 저주를 퍼붓고 있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회칠한 무덤과 또 다르게 평토장한 무덤이라고 지금 나무라고 계신데 평토장한 무덤은 뭐냐 그러면 일반 거리에 구덩이를 파서 지체를 묶고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일반 거리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위를 그냥 걸어다니는 거예요. 보통 거리에는 사람들이 걸어다니는데 그 밑에 시체가 있을 거라고 생각 못하죠. 근데 이 평토장한 무덤은 똑같은 거리인데 그 밑에 시체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똑같은 거리인 줄 알고 지나다니는 겁니다. 그와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바리새인이 하는 그런 경건의 모습들, 금식과 기도와 십일조, 뭐 금식이고 기도고 십일조 그렇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이지만 그것은 사탄의 짓이다. 저주받을 짓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원인이 뭐예요? 바리새인들이 왜 그런 외식을 하게 됩니까? 43절에 답이 있죠.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에게 칭찬받고 영광받고 존귀 여김을 기뻐하는도다.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이유는 바리새인들이 일에 이틀씩 금식하는 이유는 십일조를 철저하게 드리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영광받기 위해서 외식을 한다고 여기 나와 있어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돌릴 영광과 칭찬을 자기가 가로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을 그렇게 야단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존재이고 하나님께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돌려드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인데 그 자리에 자기가 앉는 거예요. 칭찬받는 자리에 영광받는 자리에 자기가 앉아서 가로채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는 영광과 칭찬과 존귀함을 가로채는 거예요. 헌금하는 것도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고 구제하는 것도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고 금식하는 것도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게 4대 교회의 문제점이었어요. 이게 행위는 있었지만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던 4대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외식이 없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모습은 없나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도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잠시 교제하던 그 자매, 자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한 건 아니고 이미 자매의 마음은 제가 꽉 쥐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자매의 아버지였어요. 교회에서도 소문난 불같은 장로님이었어요. 그분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제가 다니던 교회와 제가 다니던 대학교는 버스로 1시간 거리였어요. 학교 앞에서 자취를 하던 저는 자취방을 교회 앞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날마다 새벽기도에 나갔습니다. 그 장로님이 보기 좋은 자리에 딱 앉아서 새벽기도를 날마다 드렸어요. 점수를 좀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행위를 나누니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결국 깨졌죠. 하나님 알고 계신데 장로님까지는 속였어요. 하나님 알고 계시더라고요. 내 행위를 나누니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결국 그 자매와 깨어졌어요. 그래서 뭐 더 좋은 아내를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 속에 이런 외식이 가득 있어요. 오히려 일반 성도보다 목사가 더 외식적일 거예요. 더 거룩해 보여야 되고 이런 행위, 외식에 대해서 예수님의 처방과 경고는 무엇입니까? 생각하고 회개하고 깨어있으라. 경고는 그렇지 아니하면 도둑같이 임하리라. 도둑같이 임하리라. 이 도둑같이 임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또 4대 교회 사람들은 누구보다 이 도둑같이 임하는 것에 대해 잘 알고 있어요. 왜냐 그러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4대 지역은 요새라 그랬습니다. 외부 사람들이 침략하기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에 딱 두 번 외부 민족이 침입해서 정복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남궁불락의 요새였던 이 사대교회가 외부에 의해서 그 긴 역사에 딱 두 번 진짜 도둑같이 아무도 우리 지역을 침입하지 못할 것이다.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었는데 그 절벽을 오르고 침입을 했다. 그래서 이 도둑같이 임한 안일하게 있다가 갑자기 닥친 임박한 환란에 대해서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두려움을 가지고 있던 교인들이 4대 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늘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이 말은 한번 깨어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른다. 깨어있으라.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은 안 오시겠지. 오늘 밤에는 안 오시겠지. 내 살아있는 동안에는 안 오시겠지. 무슨 근거로 감히 그런 확신을 가지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근거로 오늘 밤에는 안 오시는지 내 살아생전에는 안 오시는지 확신을 가지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성경 분명히 도둑같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의 그 예상대로, 여러분들의 그 확신대로 오늘 안 오시고 또한 여러분의 인생에 안 오신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있어요. 오늘 밤에 안 오시고 내 인생에 안 오신다고 하고 안일하게 그렇게 살다가는 점점 그 생활에서 빠져나오기가 힘들게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 오실 때 좀 진짜 어떤 징조가 나타나면 내가 그때 싹 이제는 완전히 돌아서서 예수님만을 기다리겠다. 그게 안 된다니까요. 안일하게 세상에서 놀 것 다 놀고 지내다가 예수님 오신다는 징조가 보여도 못 빠져나옵니다. 모든 게 그렇지 않아요. 술, 도박, 뭐 컴퓨터 게임. 처음에는 내가 하면 금방 그만둘 수 있어요. 그런데 점점 그것들이 나를 빠져들게 만듭니다. 점점 나를 지옥으로 끌어당깁니다. 언젠가는 내가 나올 거야. 조금만 놀고 나오겠다. 조금만 즐기고 조금만 세상껏 누리고 빠져나올 거야. 몸 빠져나옵니다. 점점 그것은 너비 되어서 나를 빨아당깁니다. 사대교회에 왜 이단이 없었는가?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대교회가 이단이 없는 이유는 사대교회가 이단에 빠질 정도의 열심이 없었기 때문이다. 사대교회에 이단이 없는 이유는 사대교회는 이단에 빠질 정도의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단은 누가 빠집니까? 진리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빠집니다. 대체로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세요. 세상에서 놀기 좋아하는 사람은 이단에 안 빠져요. 관심이 없어요. 근데 뭔가를 진리를 찾고 있는 사람들, 무엇이 진리인가 막 찾다가 잘못된 거짓된 진리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의 열심들을 한번 보세요. 신앙에 열심이 없는 사람들은 이단에 빠지지가 않아요. 주를 위해서 엄청난 열심, 날마다 기도하고 철학기도 하고 그런 열심이 있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집니다. 사대교회에 이단이 없었던 이유는 그런 열심과 진리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에게 주어진 그런 네 가지, 그런 세상의 풍조와 안일함을 누리기에 여념이 없었기 때문에 즉 사단이 공격할 필요성을 못 느꼈다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 대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단의 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를 좋아할지 몰라요. 어떤 교회 지도자들은 그걸 복이라고 가르칩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 걱정 없이 염려 없이 행복하게 물질의 축복도 받고 즐겁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는 반드시 환난을 당한다고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 뜻대로 살고자 하면 사단이 가만 있을 리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위에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 믿는데도 막 힘들고 돈도 잘 안 벌리고 하는 사업도 잘 안 되는데 내가 보니까 신앙도 별로 없는데 그 사람은 남편도 잘 만났고 그 사람 남편이 하는 사업은 너무 잘 되고 또 자녀들은 우리 자녀보다 머리도 좋은 것 같지 않은데 뭐 좋은 대학을 잘 가는 거예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뭐 100% 그 사람들이 사단의 공격 대상이 아니라고는 말 못하지만 대부분이 마귀가 건들 필요가 없어서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나한테 고난이 있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아, 내한테 고난이 있구나. 내가 진리대로 살고 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구나.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사대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성경 속의 인물이 떠올랐어요. 혹시 여러분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까? 거의 싱크로율이라 그럽니까? 90% 이상 착하게 이 사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떤 인물입니까? 자기의 땅을 팔아서 초대교회에 헌금을 하였습니다. 땅 판 돈을 헌금했죠. 많은 액수입니다. 그죠? 몇 번 이야기한 것 같지만 땅을 팔아서 뭐 지금 캐나다 달러로 땅 팔아서 100불 헌금하겠습니까? 이게 땅 판 돈이라고 내놓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엄청난 액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 한 건 아니에요. 이게 뭡니까?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그 앞에 바나바는 팔아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건 온전한 것이에요.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땅 팔아서 헌금한다고 하면서 온전한 것을 못했어요. 땅 팔아서 그만큼 그냥 헌금해도 되는데 땅 팔은 모든 돈이라고 헌금을 한 거예요. 근데 그 행위가 또 어땠습니까? 바나바가 땅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이 바나바를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게 부러웠던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도 그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어서 그렇게 땅을 팔아서 헌금을 했던 겁니다. 외식이죠. 그리고 그들에게는 죽음이 도둑같이 임하였습니다. 이 사대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대교회는 이런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두 가지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온전한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기준, 사람이 보기에는 많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기준에는 못 미치는 자들입니다. 가장 쉽게 예를 들어서 남들 보기에는 헌금을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가진 것은 더 많이도 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적당히 생색내기로 하고 자신을 위해서 아낌없이 더 많은 것을 사용하는 자들.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치는 자들. 사람들이 보면 와, 많이 헌금하는 분이군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는 못 미치는 분들. 기도와 말씀 생활을 하지만 사실은 더 많이 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성경을 몇 장 읽고 하루에 기도를 얼마 합니다.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그 사람이 참 경건 생활을 잘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생색내기였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이 그 사람은 시간을 내서 기도할 수 있고 더 많이 말씀 앞에 꿇어 뛰를 수 있는데 적당히 생색내기로 나는 이 정도 합니다 하면 어느 정도 존경받고 칭찬받을 정도만 하고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 시간들은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더 많은 시간들을 사용하는 자들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목사들에게 많이 해당되겠죠. 목사의 기도를 하면 여러분들보다 훨씬 많이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성경 읽으면 그 목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느 정도 한 대 놓고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두 번째로 외식적으로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자. 사람 보는 곳에서만 하는 자입니다. 자, 이런 자들은 실제로 헌금을 많이 합니다. 힘에 부치게 합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실제로 금식을 자주 합니다. 매일 큐티를 꾸준히 합니다. 늘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기도할 때에 거리에 서서 손 들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다 이런 모습이 있을 거예요. 저는 지금 떳떳해서 여러분들한테 큰 소리 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주님의 책망을 받을 자들입니다. 근데 그걸 못 깨닫는 것이 문제예요. 내 행위를 나누니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사람은 그나마 희망이 있는데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내가 목사라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내가 집사라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너희 교회가 회복의 교회라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이런 책망 우리가 듣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사대교회도 희망이 있었어요.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몇이 있다고 합니다. 그 큰 사대교회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몇이 있습니다. 이 역사는 이 몇몇을 통해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어집니다. 우리가 그런 몇몇이 되었으면 가장 좋겠고 행여나 옷을 더럽혔다면 예수님께서 기회를 주시잖아요. 생각하고 회개하고 일깨워라. 마지막 기회입니다. 적당히 놀 것 다 놀고 누릴 것 다 누리다가 언제든지 내가 가고 싶을 때 돌아올 수 없어요. 도둑같이 임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아시아 교회를 몇 번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이 목회자가 된 이후로 전에는 정말 그냥 성경을 풀어서 성도들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느낌만 있었어요. 이 말씀이 이런 뜻이다. 이렇게 풀어서 그냥 알려주는 즉 지식만 전달해주는 그런 설교였는데 이번에는 하면서 너무너무 현실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다 저한테 하는 말씀 같고 다 우리 교회한테 하는 말씀 같고 그래서 그런지 사단의 공격이 더 심한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제가 힘들었지만 신기하게도 이번 주에도 주중에는 괜찮았어요. 설교를 본격적으로 준비하려고 하는 금요일 저녁부터 또 복통이 시작된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는 찬양하는 시간에도 계속 복통이 시작돼서 제가 기도했어요. 사단이 진짜 싸움을 걸고 있구나. 제가 안타까움이 느껴집니다. 지금 아시아 일곱 교회는 어떻게 하면 복받는다 그런 소리 없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다 교회들을 책망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나타난 교회의 그 모습들이기 때문에 이 경고를 우리가 다 받아들여야 돼요. 지금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외쳤는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들을 끼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나 못 듣는 자가 있다는 거죠.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게 해야 돼요. 지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제 바람은 여기 있는 모든 분이라도 들을 끼는 자가 돼요. 이기는 자가 되었어. 우리가 다 함께 흰옷을 입고 주님과 천국에서 만나기를 원하지만 그런데 그 거지 나사로와 그 부자처럼 누군가는 천국에 있는데 누군가는 저 밑에 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같이 예배드렸던 그 사람 중에서 누군가가 천국에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그 경고와 책망들을 이야기하고 소리쳐 외쳤건만 여전히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있다가 도둑같이 임해서 지옥에 있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들에게 얼마나 더 많은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외식이 딴 거 아니에요. 사람 의식하는 거예요. 외식주의는 의식주의예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식해서 나오는 행위. 왜 의식합니까?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그게 단순한 죄가 아니라 하나님 자리를 넘보는 반역 행위.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욕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죄라는 것을 좀 깨닫기를 원합니다. 좀 못해도 돼요. 근데 외식은 안 해도 진실되게 신실하게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능력이 없는 것, 나약한 것, 부족한 것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습 그대로 그냥 부족한 모습 그대로 진실되게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약한 우리를 통해 큰 일을 하실 겁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바리새인들의 이 외식 회칠한 무덤과 같은 이 모습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